한마디 점이들 비리도아니야 리드라스티 시아스티 선군 야마 사베스로 아민 아빌 마디 플린트라닛 마칼라탄 따스탄키로 아메리카 와 가라라 리 인슈아이 묵타바릴 아슐레틀 키미하야위야 알라디유바슬 저라시 마사마탈 가위야 다타 니스바틀 무미타틀 알리야 미술라 주루시마틀 잠무라 와 주루시마틀 부툴리누스 리 쿠리알 주노비야 와 피나츠일 용 한마디 점이야 플린트라닛 مقالتان تناتي دو بلا خينة باكنه التي تلجأ إلى الرائلية الموالية لأمريكا والمجابة مع الأمة المتجانسة والسياسة السيئة المعادية للشعب وذلك بعنوان الرئيسة المعلية بالكلب